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앞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식일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영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 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주일 동안에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그 위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아들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행자, 뭐를 대행할까요? 뭐를? 대행할 일이 많은데, 그렇죠? 예, 어떤 일을 대행하게 될까요? 부모가 그 자식에게 뭔가 권한을 맡긴다면 그 자식은 부모의 일들 중에서 뭐를 대행하게 될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이 이어야 할 바로 그들이 대행하고 그리고 대신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이죠. 이 말도 애매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약속과 사명,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이 복음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마 조금 더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영혼구원, 생명구원의 그 귀한 일을 전하는 것. 근데 이것도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구원이나 영혼구원, 생명구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넓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볼까요? 구원이나 생명구원, 영혼구원보다 더 좁힐 수 있는 일이 이야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조금 더 좁혀본다면 저는 성경에 있는 많은 표현들,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나 주님의 뭐가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옛날에 공포의 외인 구단 주제가 난 내가 그 세대 아니에요 목사님은? 오래돼서 잊어버린 거죠.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거 애매한 말인가요? 네가 좋아하는 게 뭔데?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물론 그 변덕에 아주 쉽지도 않지만 아주 어렵지도 않을 거다. 그죠? 저도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말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업되는지 알겠고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우리 충만 목사님은 육식을 좋아할까요? 채식을 좋아할까요? 그렇죠. 네, 그 외에도 좋아하는 거 좀 알겠어요. 네. 우리 강문규 목사님도 좀 아는데 저기는 자기를 약간 감추는 데 능해요. 그래도 제 눈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장막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김재희 목사님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위험한 남자예요. 위험한 남자입니다. 그래도 같이 있다 보면 벌써 느낌으로 압니다.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구별한다는 건 우리 인격적인 존재에게는요 상당히 분명해요. 그래서 그 반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상당히 쉽게 깨달아져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신경이 긁힐 텐데 어김없죠. 부부간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예. 어떤 좀 예민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가족에 이렇게 있을 때쯤이면 서로 조심해야 되죠.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어떤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아빠가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뭘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심장과 가슴에 있는 것, 하나님의 염원과 같은 것, 창조주 하나님이 염원이 있다고 말하죠. 그 마음에 응어리진 그 마그마와 또 지진과 또 태풍의 눈과 핵심과도 같은 것, 그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스피릿을 전해가고 나눠가는 사람,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흠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죄인 중에서 역시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스피릿을 담는 그릇으로 그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암송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하나님의 스피릿을 거기다가 담아서 구별시켜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결의 개념입니다. 정결. 네? 정결이란 뽀얗고 깨끗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떼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정결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따로 이렇게 떼어 놓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영을 쓰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떼어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스피릿을 이루어가는 대행자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기계를 사놓고 전기를 꼽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계를 사서 그게 뭐 냉장고든 아니면 조리기구든 기계를 사왔어요. 그렇게 갖다가 따로 냈어요. 그게 구별된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거기다 갖다 놨어요. 예, 그리고 작동이 될 만해요. 그러면 그건 정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기를 꼽고 이제 기계가 돌아가면요. 그 기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지.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거룩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다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질그릇이지만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릇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보배를 담을 그릇을 따로 떼어놨어요. 그게 뭐라고요? 먼별된 상태라고요? 구별된 상태. 예? 그래가지고 이 보배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보니까 깨끗해. 예? 이렇게 씻어가지고 담을 만해. 그러면 그게 먼결된 상태라고요? 정결한 상태. 정결한 상태. 예? 해주고 그걸 이제 보배를 탁 담으면 무슨 룩? 거룩. 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위치를 꼽았는데 헤르츠가 안 맞아. 옛날에 요즘은 그거 다 풀인데 옛날에는 독일에서 독일제 사갖고 가려고 한국 가는 사람들이 냉장고 뭐 이런 거 전부 사갔는데 헤르츠가 안 맞아 가가지고 하루 만에 뭐 고장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르츠를 주문해서 맞춰가지고 한국이 50이에요? 여기가 50이에요? 여기 계속 사는 사람이 알 수가 있나? 응? 여기가 50이에요? 네, 그러니까 60으로 네, 그걸 맞춰가지고 가는데 뭐 상관 있어요? 어차피 냉장고인데 전기 꽂으면 되고 안 되면 버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니 바다를 건너갔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 그러니까 조금 전기가 안 맞을 수도 있지 뭐 복불복이 어쩔 수 없어. 응? 제수팔자지. 그리고 그냥 버려요? 아니더라고요. 와, 이게 왜 안 맞을까? 고민을 하고 뭐 가서 보상 청구도 하고 뭐 이게 왜 그런가 물어도 보고 결국은 야 이거 잘못 생각했다. 굉장히 거기에 집착하는 것들을 봤어요. 이게 거룩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7일 동안의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겠죠. 그 다음 또 그 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론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것, 성막을 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 땅 노예된 곳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 모델하우스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 그 가까이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두렵고도 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첫날 하나님 앞에 이 불을 갖다가 이 분향에 불을 드리는데 향을 피우고 불을 갖다 놓게 돼 있는데 그들이 알 수 없는 불을 드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규정에 안 맞은 거예요. 규정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옷은 그대로 있었어요. 옷은. 몸만 탔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 성괴를 찾아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먼저 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들도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고 이 모든 것의 한 복판에 있었고 맨 앞줄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었고 일주일간 성막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모세가 그걸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학습했고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요? 10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학자들이 많이 추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는 걸로 볼 때 걔들이 술이 취했나? 아니면 그런 자리에서 술을 먹었을까요?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고요. 불을 다른 불을 왜 어떻게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건의 결말은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론은 거기에서 망연자실했고 모세도 거기에서 아주 급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두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손대는 건 또 부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시신을 처리하고 그리고 애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애도가 하나님 앞이니까 거기에서 애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또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신속하게 처벌했을까? 필립 얀 씨가 그런 책을 썼죠. 하나님께 이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저널리스트였고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일어난 그 일을 두고 그는 그렇게 책에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의 있습니다. 예, 한전이 있는데도 정전사고가 나죠. 그때 우리는 한전에 이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천재지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재지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원인이 없이 정전이 되거나 사고가 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원인을 찾아서 재발을 방지하거나 해결을 해야지 한전에 대해서 무조건 원망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담당자들이 부패해가지고 부정행위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그들을 구속 처벌하고 그리고 법의 집행에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기술적인 결함이나 문제라면 찾아서 끝까지 집요하게 정확하게 수리하고 고쳐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안 그럴 방법은 있나요? 안 그럴 방법은? 어떻게 신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손에 손잡고 한번 노래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온다니까. 근데 우리 다 용서하고 손에 손잡고 노래 한번 부르고 넘어갑시다. 신문 캠페인으로 다 끝날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속된 것과 정결한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이건 구약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떤 태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피어싱. 예? 뭐 그런 거를 우리는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감기가 걸리죠? 감기가 걸리는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모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뭐 우리가 아는 아주 극도의 상식으로도 뭐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그렇죠? 뭐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감기가 걸리는 이유 분명합니다. 네? 분명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선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감기 안 걸리려면 그러면 일찍 자요. 이빨 닦고 자요. 뭐 그래도 걸리면 그러면 약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약 먹으면 되죠. 아, 무슨 약 선전 딱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감기 잘 걸리려면 늦게 자요. 이빨 안 닦고 자요. 뭐 그래도 안 걸리면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생명이 연약해지거나 생명이 질병에 노출되거나 그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염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것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중세 때 14세기에 유럽 인구가 한 1억 명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패스트 때문이었어요. 패스트 때문에. 그래서 유럽 인구가 한 3분의 1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이 한 1억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 패스트 균에 의해서인데 그 균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염이 되었을까요? 뭐 쥐, 시궁창,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감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생 관계가 오늘날과 같이 되지 않은 거죠. 그때 하수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파리의 향수가 많이 개발된 것도 이 귀부인들도 많고 말이죠. 높고 좋은 집들도 많았지만 길거리에는 전부 다 그냥 오물을 길거리에다 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하이힐이 개발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똥을 밟으니까. 그리고 향수가 개발되는 거죠. 그 오물 때문에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니까. 전염병이 아마 온다면 그냥 순식간에 번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익스큐즈하고 없던 걸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왕이 나서서 사과 성명을 내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뭐 어떡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캠페인을 벌이고 그런다고 해서 이 전염병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유를 찾아내서 그것을 고쳐야죠. 네. 물론 중세시대에 기술과 그런 행정 능력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사람 다 죽고 그게 다 지나갈 때까지 그것을 견뎌야 되었습니다. 이게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방사능이 새나가지 않게 할까요? 이번에도 원자로에서 뭐 공구가, 그죠? 1점 몇 센치짜리 공구가 발견됐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만약에 사고가 안 났기 다행이지,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사고가 나서 방사능이 유출됐을 거라 얘기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도 될까요? 있어서는 안 될까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이란 영적 구원을, 여러분 우리는 원자 폭탄이 이렇게 큰 위력을 내리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핵분열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게 난다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해킹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금융 그 루트에서 만약에 사고가 생긴다면, 국가적인 사고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한 금지 규정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리고 안전수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수칙에서 벗어나면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이 누출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에 페스트균이 오염이 돼서 수자원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조금도 가차 없이 용서 없이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거룩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분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고 쩐쩐하게 그까짓 불이 아니라 수소탄보다도 더 무서운 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기에서 파토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니까요. 네? 수질 관리를 책임 맡은 이들에게 어떤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음식점 주방장에게는 얼마나 엄격한 위생 기준을 적용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적용해서 어긋나면 얼마만큼 벌금을 때려야 될까요? 예? 한 10만 유로 벌금을 때리면 그건 불의한 사회일까요? 수술을 하는 의사는 얼마나 정확해야 될까요? 외과의는 술은 먹어도 될까요? 아, 우리도 인간이에요. 의사이기 전에 누가 아니랍니까? 그러나 수술하는 사람이, 저도 눈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프로페서예요. 근데 그분이 요즘 손 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눈 수술을 뭘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기계로 하는지 뭘로 하는지. 근데 그분이 요즘 손 떨리고 있어요. 저는 후크 선장 되는 거죠. 약물은 해도 될까요? 잠은 충분히 자야 될까요? 아니면 왜 당신들이 내 잠자는 것까지 상관없나요? 조종사는요? 조종사가 우울증이면 어떤가요? 여러분, 지난번에 루프트한자 조종사 우울증이었죠. 그들에게 엄격한 검사 기준과 처벌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정한 일인가요? 핵무기를 보관하고 핵무기를 발사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아무나 세워도 되나요? 예, 아무나 세워서 지금 우리가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잖아요. 세습독재가 무서운 건 그거예요.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처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십억이 그선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독일 뉴스 들어보면 너다지 이제 발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김정은. 네. 그죠? 한눈에 딱 들어도 김정은 그냥 발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트럼프. 그 뭐 불바다로 이 미제 호전광들과 이 남쪽 틴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도 외국에서 그 억양만 가지고도 벌써 아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게 순수하게 그냥 말로 그렇게 레터릭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특파원이, 독일 특파원을 뉴스를 들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물론 수사인데, 레토릭인데.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 과잉 대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점점 에스컬레이팅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아주 매우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뭐 그렇게. 그러면 답이 있느냐? 답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단추 하나 누르는 것에 달려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해서 이제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걸림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케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골골짜기 아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거라면 하나님 계신 거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거 맞다면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가끔 기분 나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야. 아직껏 뭐.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거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상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온전하게 하시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불로 쐈어.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네. 네. 그러니까 문제없어요. 이건 제가 꼭 무슬림들 테러하는 무슬림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은 중요하고요. 우리들의 삶은 소중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불을 쏴서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우리를 스톱할 수도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게 두는 게 맞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자꾸 뭐 시험이 있다, 하나님 의심이 생긴다 그러지 말고 못 믿었거든 시험을 해보시라고요. 네. 그러면 가부간의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때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론이 그리고 그 다른 자녀들이 모세의 말에 굉장히 경청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금지하셨는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과일에서 만든 거를 왜 금하셨을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버스기사가 운전, 비행기 조종사가 지금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도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운전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수술도 안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라면 뭐를 한들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은 구별되지 않은 거고 정결하지 않은 거고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나 다음 세대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스프릿을 전하르고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그리고 이 가정과 우리들의 삶의 구조선을 이끌어가는 항해사이고 그리고 거기에 책임 있는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규정대로 따라야죠. 안 그러면 집단으로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의 규정을 양보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에 보면 12절에서 20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면 그 뭐 여기 뭐 넓적다리 뭐 지금 넓적다리가 지금 문제겠어요. 지금 막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몫. 그것을 다른 두 아들에게,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이 제사장의 몫을 먹으라, 성소에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잠깐 나갔다 왔나 봐요. 그랬더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다 불살라서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그 모세가 와서 그 아들들에게,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지정신이야, 너희들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론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제물을 드리려고 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 제물을 드리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 속죄제물을 먹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나는 차마 거기서 그 제물을 먹을 용기를 하나님 앞에 갖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땠다고요? 듣고 적혀야겠더라. 수긍했습니다. 또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 이건 뭐예요? 또 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규정이 기계적인 규정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기계적인 규정을 말한다는 건 아니에요. 비로소 여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그 규정, 하나님의 스피릿의 규정, 하나님의 원자로의 규정, 하나님의 그 수자원의 규정, 하나님의 그 수술 규정, 하나님의 그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규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맘,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면 벌써 교리주의자들이 판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봤어? 난 이렇게 봤는데 너는 틀렸어. 응?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호가 뒤집히게 된 원인 천만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명에 대한 정확한 기준, 생명에 대한 존중함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은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간단한 기준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전화를 신고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배에다가 물을 채워야 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철근을 몇 얼마나 실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정도만 있으면 됐다고, 전혀 그럴 리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 파도와 풍랑과 바람 앞에서 항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생명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했더라면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온 나라가 부패하고 대통령이 부패하고 누가 부패하고, 예, 그런 것들도 물론 문제겠지만 그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론이 지금 불 하나 잘못 폈는데도 아들들이 죽었는데 이런 말 해가지고 또 어느 벼락을 맞으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죠. 얘기할 수 있죠. 예? 얘기할 수 있죠.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쪼리 신고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왔는데 벼락 맞지 않았을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내가 기준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점차 나를 기점으로 기울어져 가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책임을 면치 못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생각을 하면은 자다가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정밀하신 계획이 어긋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 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책 속에 있는 귀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종종 느껴요.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게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알고 그러면 좀 덜 무서울까 생각했는데 중간에 좀 안 무서웠어요. 그때는 제가 약간 믿음이 떠나서 제 생각 속에서 적당히 만족시키고 있을 때는 좀 안 무서웠습니다. 멋대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돌아와 있으니까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레베카 피퍼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조심. 여기저기다 써 붙여놓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가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거룩한 스피릿을 이어가게 하는 일에, 그 전기줄을 이어가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준비해서, 위생적으로 준비해서 그 일이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난주에도 여름 성경 캠프를 했고요, 또 중고등부 아이들도 하죠. 청년부도 있습니다. 양육반들이 시작되고 1대1이, 1대1 양육자 스쿨은 이제 글피부터 또 시작되고요. 제자반이 시작되고 또 우리가 서서평도 볼 거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도 또 준비하고 그리고 난민들을 위한 축제도 열죠. 이미 우리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의 한 복판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빗나가든지 이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또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심, 우리가 행여 속으로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지, 그리고 우리의 삶 저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보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만이 아니라 거룩함의 불이고 어두운 밤에 광야를 비추던 불이고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비추던 불이고 오순절에서 무기력한 그들에게 온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을 덧입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스프릿을 이어가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속적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